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. 깊이 묻힌 보배로다.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돌다 늘 사랑. Oh my.

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면 그 주소서 야. 일어서.